저국 소자의 날에 즈음해서 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들이 23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환 진정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특명전권 대사, 알렉세이 바르투소브 무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해방탑에 진정되고 참가자들은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은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는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사관 성원들은 남포시와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는 소련군 동상 해방탑의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 한편 청진주재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 성원들이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해방탑과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들을 진정했습니다.